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, 북한산 비봉, 555년경, 국보 3호. 6세기 중엽 신라는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는 등 대외적으로 크게 세력을 확장했다.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는 진흥왕이 새로 확보한 영토를 돌아보며 여러 곳에 세운 순수비 중 하나다. 555년 무렵, 지금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비봉 정상에 세워졌다. 조선시대에는 무학대사의 비로 알려져 있었는데 1816년 금석학자 김정희가 이 비를 조사한 후에 그 참모습이 밝혀지게 됐다. 비의 왼쪽 면에는 김정희가 밝혀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.